성에 뒤내린 너와 공간 바둔 사차 행복했진 너의 이름만 Punchy boy Baby 누나 다운은 너 boy 넌 마냥 재질니 빠른 라틴 집에니 But I sing to the gummies, right? For me, I'm just gonna love you, right? Baby, what I say, bye-bye, bye-bye